머리카락 위로 올려 묶어 yeah, yeah, here we go 운동 끝 바짝 당겨 묶어 get up, here we go 우리 빨갛게 그을려도 괜찮아, 괜찮아 태양이 가장 높은 바로 이 순간 지금 내가 맞춤 갈게